안녕하세요. 게임 개발 야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의 청년 그리고 게임 개발자입니다. 뭔가 대한민국 그리고 청년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뭐 무겁게는 말을 안 하겠지만 좀 슬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이란 뭘까요? 제가 뭐 인터넷에서 청년을 찾아보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뭐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게 한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저는 올해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저는 아직도 대학교 1, 2학년 친구들을 자주 만납니다. 뭐 매년 만나고 있고 제가 졸업하고 난 후에도 계속 그렇게 만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이제 계속 만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뭐 그러다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 이 청년이라는 거 그리고 20대의 로망이라는 게 진짜 이젠 많이 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또 그 친구들 나름대로의 그 20대를 즐기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아쉽다 안타깝다 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뭐랄까 제가 20대 때 부렸던 그런 객기? 그런 것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뭐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은 고백도 해보고 차이고 밤새 술 먹고 뭐 주사 부리면서 뭐 이렇게 막 길바닥에서 널브러서 잠도 자보고 친구들한테 어표도 와보고 뭐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수업도 안 들어가 보고 그래서 뭐 낮술 먹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나쁜 것들이죠. 나쁜 것들이긴 한데 그 나이대가 아니면은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말이지만 그렇게 살았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진 않습니다. 아, 진짜 내가 그땐 그랬는데 하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감수성이란 것도 굉장히 풍부해졌던 것도 같고 많이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도 같고 뭐 수업 안 들어가고 그냥 학교 잔디밭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하면서 하늘 보고 뭐 말도 안 되는 오글거리는 그런 소리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많고 뭐 그랬는데 요즘 이제 후배 애들을 보면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제 꼬박꼬박 들어가고 뭐 학교도 가고 수업도 듣고 또 뭐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또 술은 또 잘 마시더라고요. 술 마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나눌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끼켜야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 물론 그 친구들과 저와 이제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니까 공감대도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공감대를 갖는 그런 이야기 말고 그래 너희들은 요즘 뭐 어떤 거 하고 사니 뭐 누구랑 뭐 누가 뭐 무슨 일로 얘기를 하고 있니 뭐 그런 것들을 물어봐도 뭐 딱히 그런 게 없어요. 뭐 제가 그 친구들하고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친하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만큼의 유대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친구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안쓰러울 정도로 20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뭐 모든 게 다 신중하기도 하고 신중한 건 참 좋은 거긴 한데 굳이 저렇게까지 신중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고 그렇게 신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이렇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해서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그게 그만한 결과를 돌려주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 나이는 청년이지만은 또 정신은 청소년에 머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회는 이 친구들한테 중년 같은 삶을 강요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뭐 20살이고 이제 뭐 20대고 그러면 이제 뭐 연애도 하고 싶고 뭐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게 연애하고 그래요. 저 때보다는 더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얘들이 이제 성인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정말 성인이어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뒤로 숨어버리더라고요. 또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실제로는 어느 상황까지 갔었냐면은 뭐 동아리 탈퇴하거나 뭐 이런 건데도 부모님한테 전화를 받게 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뭐 이런 게 뭐 특정 몇몇 친구들한테만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니에요. 꽤 많았어요. 정말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았었고 뭐 저도 예전에 일할 때 보면은 일하다가 갑자기 안 나와서 전화해 보면은 부모님이 전화 와서 얘 일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겠다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되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직도 애처럼 구는구나, 자기의 그 나이를 가늠을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또 정작 또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나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나보다도 더 착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아직도 넌 모자라라는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정도는 감내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불쌍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점점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대학교를 가서 내가 무슨 학과를 들어가고 내가 이 공부를 하면은 내가 나중에 이런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라는 그런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실성이 이제 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지고, 그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확실한 거를 하려다 보니까 뭐 스펙 경쟁이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삶이 퍽퍽해지고, 그렇게 퍽퍽해지는 사정에서 로망을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 불안감을 가장 쉽게 없앨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돈인 것 같아요. 돈. 돈이 많으면은 일단 그런 불안감은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잘 벌리는 일을 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이 돈벌이가 되느냐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돈이라는 건 시장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리고 뭐 얼마나 많이 벌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런 게 섞이면은 그 본질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뭐 저는 홍대를 다녀본 적은 없거든요. 홍대 거리를 가본 적은 별로 없는데 옛날 홍대 다녔다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홍대 그 거리를 갔다는 분도 보면은 거기엔 아기자기하고 뭐 그런 집도 많았었고 홍대만의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뭐 프랜차이즈업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그런 분위기가 없어져 버렸다. 집값만 올라서 집값이 오른 바람에 거기 있던 영세업자들이라든지 뭐 거기 있던 자그마한 공연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집값을 견디지 못해서 딴 데로 넘어가고 집값은 이미 올라버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가 사람들이 별로 안 가게 되고, 그러니까 올라간 집값에 들어와서 한몫 벌어보자 했던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짜증나지고 뭐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갔대더라 그럼 그쪽이 또 다시 집값이 오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죠. 그러니까 돈이 결부됐을 때는 언제나 이렇게 본질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시장 논리가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게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게임은 사람이 재밌으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재밌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시장 논리가 됐어요. 시장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뭐 뉴스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무슨 게임이 대박을 쳐서 뭐 연 이익 뭐 순이익으로 몇 조를 벌었대더라, 뭐 몇 천억 원을 벌었대더라, 뭐 이런 거. 뭐 게임 하나 파는 게 뭐 차 몇 대 파는 것보다도 좋대더라, 뭐 이런 거. 뭐 그럴 수 있죠. 어차피 사람 사는 일이고 이제 돈이 없거나 뭐 그렇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굳이 재미만 가지고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시장 논리로 이제 게임을 이해하다 보니까 게임의 본질이 많이 퇴색됐죠. 그래서 지금 게이머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게임 개발자들을 욕하기 바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게임을 생산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만든다는 거하고 생산한다는 거는 의미가 달라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를 들어서 가죽공예를 친다면 가죽공예인이 뭐 가죽신발 하나 만든다, 이건 정말 만드는 거겠죠. 그 사람이 가서 가죽을 고르고 뭐 만들어질 그 신발의 사이즈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본을 뜨고 그래서 한 땀 한 땀 한 땀 가죽신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거, 이런 거하고 공장에서 운동화 한 켤레 땅땅땅 만들어내는 거하고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예전에 우리가 알던 게임들은 정말 가죽신을 만드는 그런 것과는 비슷했을 거예요.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만들 사람 해서 그 사람들이 뭉치고 그럼 우리는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게임을 만들 거니까 여기에 투자해주세요. 그럼 투자자들이 뭉치고 그래서 게임이 나오고 그리고 그 게임들이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뭐 그런 식으로 게임이 처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발전해 왔다 치면은 지금은 그거와는 다르죠. 지금은 이러이러한 게임이 돈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임 만들어줄 개발사가 없을까? 그래서 그 개발사한테 이러이러한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뭐 요구하거나 아니면 개발사에서 이런 게임 만들고 싶으니까 투자해 주세요 할 때도 지금 시장에 이런 게임들이 잘 나가는데 이런 게임으로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게임이 이제 생산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임 개발자에 대한 로망이란 게 있잖아요. 아, 저 사람들은 자유롭기도 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구현해내는 막 그런 거 막 뭔가 크리에이티브 하면서 막 그런 거 그런 로망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로망이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장인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들어내는 제품들은 솔직히 좋긴 한데 그런 거는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만들어내는데 품이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세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면은 이제는 사회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정말 돈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게임 개발자도 이제는 로망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게임을 만들 거야 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정말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개발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개발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태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이머들이 뭐 이렇게 막 욕하는 그런 게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주저리주저리 말은 많았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기가 퍽퍽해졌으니까 청년들의 꿈도 로망도 많이 사라진 것처럼 똑같이 게임 개발자의 로망도 많이 사라지고 퇴색됐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